Yeah. Zero. Jamie was good. Yeah. Mushroom. Fuck begin on some chill shit. 시간을 맞지 않아 작년 입은 chill shit. 상황이 바뀌는 real quick. 누구도 모르는 내일이 유리같이 그물이었지. 0.067 7 g n a k i c s 나만 지그재는 So 네가 되었던 그제로 난 시부터는 한 마리 겹쓰기 난 쓰기 뿐인 지구 Get it for real for real 넌 나지 hero for real for real I'm about commas and zeros for real for real 여 친구 다 다 가있어 I can't chill for real 지감선 해줄 사람 zero니까 L to L for real Whatever 반갑다면 high five 0 to 100 방법은 아니까 I'll be running hard 누구는 동의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내 위치는 낮잖아 Zero Yeah 내 위치는 낮잖아 Zero huh. 내 위치는 낮잖아 Zero Not the zero you thinking of Hey 내 위치는 낮잖아 Zero What 내 위치는 낮잖아 Zero